남자의 가슴에 상처만 주고 무정하게 떠날 수 있나. 단 한 번 사랑이지만 내 운명 모두 걸고서 아낌없이 바쳤다오. 사랑했다오 내 인생의 마지막 여인. 떠난 여인아 영원히 변치 말자 맹세했던 말 그 여인은 잊어버렸나. 단 한 번 사랑이지만 내 생명 모두 바쳐서 당신만을 믿었다오. 간직했다오 내 인생의 마지막 여인. 단 한 번 사랑이지만 내 운명 모두 걸고서 아낌없이 바쳤다오. 사랑했다오 내 인생의 마지막 여인.